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두돌세 점하여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꽁탑바사선 나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세네갈 신문 로포블레르와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각각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인터내셔널 미디어와 세네갈 국가 라디오 방송 캄보자의 FM 90.5방송은 절세 위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전했으며 기내 국가 텔레비전 방송 에르테즈의 불비네는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에 릉나인민 유원지, 마신령 스키장 등을 소개하는 편집물을 방영했습니다. 한편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불멸의 당건설업적 이런 제목의 글을 특집했습니다.